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쇠 즈음에서 수리아 영국신문이 특집하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수리아 신문 티슈린 7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그이께서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셨으며 수령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신 데 대하여 시대적 요구에 맞게 선군 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신 데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영국신문 프롤레타리안 6월호는 조선노동당이 사회주의 길로 계속 나아갈 곳을 확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옹군 두 면에 실었습니다.